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그대로 살아서 숨을 쉬는 기억이 있어. 지금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가득 담긴 추억이 울고 있네. 내 곁에 매물도는 이별의 흔적 어디에도 시선둘 곳 없이 이대로 우리 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서로 다른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우리 사랑을 간직하고 살면서 착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같은 때에 세상 떠나면 분명 다시 만나서 사랑할 거야. 그때 이별 없이 죽는 날까지 그대 곁에 있어 살아갈 그대 곁에 있어 살아갈래.